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20일 괴뢰 당국의 역사 왜곡 책동에 항의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2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이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를 규탄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